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전출 위인상을 남녘 각계와 해외 동포들이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연합뉴스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들과 재미동포 전국연합회와 본민연 유럽지역보원부 등 해외동포단체들, 공화국을 방문했던 수많은 해외동포들은 북이 장장 72여 년간 세계 유일 초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면서 승리의 전통만을 아로새기고 있는 것은 김일성 주석님께서와 김종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장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정치와 이를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김정은 위원장님의 정력적인 용도에 고귀한 결과라고 격찬했습니다. 한 군사외교평론가는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끄시는 북의 힘이 미국의 대외 전략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했으며, 재미동포 인터넷신문 민족통신 논설위원은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조선이 우리를 가지고 논다고 개탄한 사실에 대해서 전하면서 미국이 21세기의 정의를 추동하는 김정은 시대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조선 각계충과 해외 동포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령도력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 일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으시오 북강 번영하는 통일강국은 멀지 않았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고 있습니다.